Radio, Action Radio. Action Radio.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침입해왔던 외국인 좌파 괴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서울역에서 2시에 이주노동자 연대 집회에 갔습니다. Good afternoon. 안녕하세요. I'm the, my name is Norma Kang Migo. I'm the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And it's fantastic to see all of you here on this very special occasion. We at Amnesty have come here to join you in solidarity as we represent 2 million members around the world. 제 이름은 노마감 미구입니다. 현재 저는 국제 Amnesty 동아시아 담당 주선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기념일을 맞아 여러분들과 함께 모이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연대하며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또한 세계 200만 명의 회원들을 대표해서 여기에 섰습니다. As a campaign organization, we have been working since 2004 to publicize to the world how many migrant workers in this country face discrimination and poor working conditions. Instead of finding other ways to address irregular migra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only concentrated on conducting crackdowns, many of which have resulted in unnecessary injuries.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several cases where immigration officers have used unnecessary or excessive force and subjected irregular migrant workers to ill treatment. These are clearly in violation of both domestic South Korean and international laws and standards. We are concerned that these government actions are contributing to the criminalization of migrant workers with irregular status. 캠페인 조직으로서 Amnesty는 2004년부터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과 차별에 노출되었는지를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활동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등록 이주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안적인 방법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단속에만 집중해 왔으며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다쳐 왔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여러 차례 출입국 공무원들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료를 사용하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왔던 사례들을 기록해왔습니다. 이는 분명 한국의 국내법 및 국제법과 기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부의 행동이 미등록 신분의 이주 노동자들을 범죄화하고 있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has opposed the targeted crackdowns against the Migrants Trade Union, or MTU's senior leadership, as it happened in 2007, 2008, and it continues on. Therefore, we welcome the United Nation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mmittee's recent recommendation in November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uphold the Seoul High Court's decision to grant legal status to the MTU. 국제 앰네스티는 또 이주 노동 지도부에 대한 표적 단속에 반대해 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주 노조의 합법성을 인정한 판결을 존중할 것을 공고한 UN 사회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Therefore,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fully ratify, incorporate into domestic law and implement in policy and in practice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relevant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or ILO conventions regarding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In particular, the four remaining fundamental ILO convention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d pledged and promised to ratify in 2006 and again in 2008, but has still failed to do so. 국제 엠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모든 이주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위한 국제 협약 및 모든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에 관한 국제 노동 기구 핵심 협약들,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2006년과 2008년에 비준하기로 약속했던 네 개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고 이를 국내법에 완전히 반영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이행하라. We will continue to work together with organizations such as the MTU in making sure that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both regular and irregular, are protected. To help us do this, please come over to our booth over there, where you see the yellow sign, and make sure that you sign our petition. We need your help. You can do it in English, you can do it in Korean. And we're calling for, in our petition, for better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 rights. Thank you very, very much, and enjoy the rest of today's special event. 저는 이준호 전 미셸입니다. 등장으로 인사드릴 I'll just say 도장! Yeah! Okay, so I hope everybody is having a good time, even though it's very cold. 춥지만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So, MTU is very thankful for the support that you have given us, not only to MTU but to all the migrant workers. 네, 이주노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주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주민들을 지지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We have gathered this on this day to celebrate a momentous occasion for the migrants of the world. On December 18, 1990, the United Nations and all of its member states have finally recognized that migrant workers have suffered abuse, have been violated, are denied of their humanity, and therefore it's imperative for migrants' human rights to be protected and assured by law. 우리는 세계 이주민에게 너무 중요한 날인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1990년 12월 18일에 유엔과 그 전 회원국들이 이주노동자들이 학대받고 있고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그들의 인간성을 부정당하고 있어서 이주민의 인권이 반드시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보장받아야 된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Although the U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Migrants and Their Families was entered into force on December 18, has been declared as International Migrants Day. Until now, only 40 states have ratified the convention. 모든 이주민과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유엔 협약이 발효되었고, 12월 18일이 세계 이주민의 날로 선포되었지만 지금까지 겨우 40여 개 국가만이 이 협약을 비준했을 뿐입니다. Major labor-importing countries like Korea have up to now refused to recognize and protect the migrant workers and their rights. In fact, the Korean government, instead of protecting migrants' rights, are further marginalizing migrants by alienating us from the Korean society. 한국과 같은 중요한 노동력 수입 국가들은 지금까지 이주노동자와 그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국 사회로부터 소외시키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The Korean government is criminalizing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propagandizing that migrant workers are prone to committing crime, sensationalizing in the papers every bit of issue against migrant workers and foreigners, like the gangster groups linking migrants to Islamic terrorist groups, violent actions done by a few foreigners are heavily sensationalized in the media. 한국 정부는 이주 노동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고 악성전을 하고 또 반 이주 노동자적인 이슈를 선정적으로 보도하면서 범죄 조직과 연관시키거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과 연관시키거나 또 소수 외국인들의 행위들을 언론에서 선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They commodify the migrant workers by continuing to treat us as disposable labor. The system continues to break up families and relationships by not allowing us to bring our loved ones, and the system continues to restrain migrants from accessing their labor rights. 정부는 우리 마이그런트 이주 노동자들을 일회용 노동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체제는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를 깨뜨리고 있고 또한 이주 노동자들이 노동권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We, the migrant workers, have been treated like commodities by our governments of, by the governments of our countries, by the governments of our host countries, by our employers and some members of the society. We are treated like tools, machines, slaves or animals. 우리 이주 노동자들은 우리 본국 정부들로부터, 이주국 정부들로부터, 또 고용주와 사회 일부 구성원들로부터 마치 상품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계, 도구, 노예, 동물과 같이 취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In spite of our hard work, despite our sacrifices, even with the economic gains of these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reaped from the labor of migrant workers, we have only been seen as workers, not human beings. In the capitalist society, workers are nothing more than machines. If machines run on gas, workers run on money. But workers are not machines. More than anything else, what we need is for our rights to be respected. 우리의 헌신적인 노동, 우리의 희생, 그리고 심지어 제도와 개인들이 이 이주 노동자들로부터 얻어들이는 모든 경제적인 이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 아닌 노동자로만 간주되어 왔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기계 이상이 아닙니다. 기계가 기름으로 작동한다면 노동자들은 임금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권리가 존중받는 것입니다. The industries and governments steal from migrant workers. Our health, our quality of life, our human dignity, our families and loved ones, and our time. The salaries that we receive at times, sometimes we don't receive from these companies, are not nearly enough to compensate for our losses. But still, we sacrifice for the ray of hope that someday our children, our future, will not have to suffer the same fate that we did. 이 기업과 정부들은 이주 노동자들한테서 너무 많은 것들을 뺏어갑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의 질, 우리의 인간 존엄성,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 우리의 시간을 뺏어갑니다. 우리가 받는 급여, 그리고 종종 우리가 받지 못하는 급여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을 보상하기에는 너무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언젠가 우리 아이들, 우리 미래가 우리가 했던 것과 똑같은 운명을 겪지 않으리라는 그런 한 줄기 희망을 위해서 우리를 여전히 희생하고 있습니다. We go for the migrant workers all over the world to unite.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이주민과 이주 노동자들의 단결을 호소합니다. Join me in saying we are labor. 예, 함께 외쳐주십시오. We are labor. We are labor. We are one. We are one. We are labor. We are labor. We are one. We are one. Today. Today. Thank you very much. 다음 것은 이주 공동 행동 활동가 이조호이랑 인터뷰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그 이주 공동 행동이라는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한국에서 보장되는 이런 한국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활동을 하는 공동 단체에서 주최하는 집회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받고 있는 서명은요. 그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그 한국 정부가 이주 노동자들을 집중적으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 소위 말하는 언더큐멘트드 워커스들을 단속하고 추방하는 걸 집중적으로 하겠다. 대대적으로 만 명 정도의 노동자들을 단속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대응하는 연대 대세를 만들었고요. 이주 노동자 권리지킴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참가 단체들 사람들이 개개인들 사람들에게 이 한국인들과 이런 한국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한국 정부는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차별을 폐지하라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 선언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언도 받고 그리고 그 선언 받은 걸 모아서 공동의 명의로 12월 18일 이주민의 날, 세계 이주민의 날에 맞춰서 경향신문에 광고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명과 모금을 받고 있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집권들은 집권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노동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다른 한국적으로 다시부터 짧게 뭐 한국 정부는 이주 노동자들이 범죄자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의 경찰청의 발표에도 나오듯이 이주민들에 의한 범죄는 오히려 한국인들이 이주민에게 하는 범죄에 비해서 훨씬 떠졌고 범죄를 많이 일으킨 것도 사실이 아닌 거고 또 일자리 자체도 사실 한국인들 이명박이 강조하듯이 대통령이 강조하듯이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한국 사람들이 가지 않는 일자리를 이들이 대신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 이들이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한국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지도 않고 더 많은 우리들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고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들이 도와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UN 세계 인주민들이 나올 기념 한국 대회. 가지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도정 문화나 사상을 받아들여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되다. 4. 모든 이주민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주한 사회와 문화에 대해 알고 경험할 기회로 얻어 권리로 가는다. 5. 모든 이주민은 이주한 나라의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기본 관을 침해 당했을 때 해당 국가법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부정하기 위해 모든 이주민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원이 결정 있을 때까지 제로할 권리를 갖는다. 6. 모든 이주민은 함부로 체포, 부검,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7. 모든 이주민은 한 나라를 떠나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모두 이주민은 박해를 피해 타국의 피난처를 구하고 그곳에 망명할 권리가 있다. 유익구 정부는 박해를 피해 이주한 이주민이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놀이도록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11. 모든 이주민은 같은 노동에 대한 같은 노동권을 갖는다. 모든 이주민은 직장 이동의 자유를 가지며 이 자유는 인종, 국적, 선별, 체류, 자격을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 모든 이주민은 국적을 가지 권리가 있다. 여입고 정부는 이주민에게 본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귀화할 것을 강요하거나 귀화하지 않는 이주민에 대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가 무고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이주민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 보험 등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인종, 국적, 성별, 체류, 자격을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 13번. 모든 이주아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영역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14번. 모든 이주아동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아동이나 아동 부모의 체력, 가족과 관계가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2009년 12월 13일 2009년도 UN 세계 이주민의 날 한국 대회 참가자 일동.